마이너스 일어날 시간이야. 이러다 학급 지각하겠어. 일어나! 아! 내 담요! 여보세요? 눈이 와요? 눈이 온다! 학교 안 가도 된다! 내 꿈이 이루어졌어! 트랭클리니는 페퍼민트 팬티는 우리 편이야! 난 하키스틱 가져왔어! 나는 스케이트! 턱은 누가 가졌어? 오늘은 좀 깨끗한데, 픽패? 늦어서 미안해. 찰리는 왜 안 나오지? 얼른 와, 찰리 브라운!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바로 이거야. 나 연도 챙겨왔어. 바로 오늘이야. 감이 좋은데? 연이라고? 오늘? 이 추운 겨울에? 가자, 얘들아! 찰리니까 아는 거야. 새 연에다 바람도 아주 좋고 예감이 완전히 좋아. 연 잡아먹는 나무도 겨울이라 자고 있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날아볼까? 웬일이야? 공중에 떴어! 연이 날잖아! 봐, 얘들아! 봐! 내가 연을 띄었어! 안녕, 찰리 브라운. 또 실패했구나, 응? 응? 잊지 마라. 중요한 건 그래도 계속 해보라는 용기야. 조심해! 멈출 수 없어! 아, 미안! 안 멈춰져! 자, 이젠 내 유명한 3회전 점프를 보여줄게. 모두 놀랄 준비나 해! 우와, 4회전 점프네? 우와, 짱이다! 멍청한 엿 먹는 나무. 이게 뭐야? 야, 이 바보 멍청아! 내가 너 알아봤어. 이렇게 추운 겨울에 연을 날리는 애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진 애니? 넌 포기라는 것도 모르니? 넌 말야 절대로 연 못 날려. 왜냐고? 그건 네가 찰리 브라운이니까. 고맙다, 라이너스. 있잖아, 찰리 브라운. 우리 루시 누나가 하는 말을 무시한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발전하게 된 거야. 너처럼 좋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아, 내 귀여운 자기야. 쟤 너무너무 귀엽지 않아? 야호! 조심해, 대자. 루시가 뭐라 해도 괜찮아. 비록 내가 연 한 번 제대로 날리지 못했고 야구 시합에서 이긴 적도 없지만 내가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야. 내가 만약 매일 이 마운드에 서서 연습을 하면 내 피칭이 좋아질 거야. 찰리 브라운은 절대로 포기 안 해. 지금은 9회 말. 투아웃이야. 여기서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키면 투수는 영웅이 되는 거야. 이 마지막 볼 하나에 오늘의 승부가 달려있어. 내 빠른 볼을 칠 수 있나 어디 보자구. 노련한 투수에 강속구 잔리 총알이다. 아주 긴긴 겨울이 될 것 같아. 어? 우리 집 건너편에 누가 이사를 오나 봐. 와 얘들아, 저기 새로운 애가 이사 오나 봐. 찰리 오빠 빨리 옷 입고 따라와. 빨리 와 찰리 브라운, 저리 좀 비켜. 아, 어 얘들아 뭐가 보이니? 누군데? 어 피아노도 있는 것 같아. 베토벤을 좋아할까? 베토벤인지 벤토벤인지 아마 자연미인인 나를 한눈에 알아보는 애일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마씨보다 골키퍼만 잘 보면 돼. 나쁘게 하지 마. 미안한데 키퍼 못 보잖아. 아니 내 머리카락 빠진다고. 난 위대한 호박을 잘하는 애가 이사 왔으면 좋겠어. 저 집에 토스터도 있을 거야. 난 이사 오는 애가 내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실수투성이 내 과거를 몰랐으면 좋겠다. 새롭게 시작되는 기회를 갖는다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이번에는 뭔가 다를 거야. 우와! 어! 우와! 어! 얘가 있어! 스누피, 왜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엉망진창이 될까? 날 정말 좋아하는 애가 이 세상에 있을까? 새로 이사 온 애는 날 있는 그대로 봐줄지 몰라. 너처럼 걔는 충고를 하려 하거나 판단하지 않아.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줘. 곁에서 얘기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참 좋아. 아, 좋은 친구가 이래. 넌 학교에 오면 안 돼, 스누피. 자, 착하지? 어서 집에 가. 멍멍이는 절대 안 돼. 나는 맞아보는 게 제일 좋아. 새로 오는 거 봤어? 도대체 누가 이사 왔을까? 어? 새로운 애 오는가 봐. 아, 쟨 새로운 애 아니야. 왔네 찰리 브라운. 좋은 아침 라이너스. 들고 있는 게 뭐야? 오늘 내 소장품 발표하는 날이야. 이게 만프레드 폰 리히토핀이 몰았던 그 비행기야. 누구? 붉은 남자. 1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유명했던 조종사. 진짜 나는 거 아니지? 내 잘 산 곱슬머리가. 피해 라이너스. 네, 우스마 선생님. 대상. 대상. 대상. 2. 아니 3. 내담 맞았냐? 아직 수업 시작 안 했어, 대장. 어? 뭐야? 어? 새로 이사 온 애가 우리 반인가 봐. 전혀 꼴깃하게 생기지 않았어. 와, 엄청나게 예쁘다. 엄청까진 아니야. 어? 라이너스. 제가 다 쳐다봤어. 또 그 지경 표준학력고사예요? 선생님, 이 시험이 저희가 배운 지식을 평가하는 게 정말 맞나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시험을 본다는 건... 네, 선생님. 고마워. 첫 번째 문제, 만약 빨간 토마토가 6개 있었다면? 아, 빨강이래. 제발 정신 차려. 첫인상에서 모든 게 결정나. 벌써 끝냈어? 굉장히 똑똑한가 봐. 이빨 자국이 났네. 나처럼 연필을 씹는 모양이야. 우린 서로 공통점이 있어. 어? 1분 남았다고? 내가 먼저 될 걸 참네. 이름 쓰라고요? 네, 선생님. 찰리, 너 지금 내 손 잡으려는 거냐? 녀석 은큼하게는. 어? 어? 어, 안녕. 난 브라운 찰리야. 아, 아니, 어, 바니 클라운. 그러니까. 형아는 양호실 왜 왔어요? 자꾸 웃음이 실실 나와서 참을 수 없었던 적 있니? 어? 가슴이 마구 벌렁벌렁 거리면서 무릎이 후덜덜거려서 서 있을 수도 없지. 빨간 머리 소녀가 쳐다볼 때면 그렇게 되고 말아. 우와. 아, 갑자기 내 삶이 온통 장밋빛으로 물들어버리지. 그리고 이걸 알게 돼. 아! 그 애는 나라는 애가 있는 줄도 모른다는 걸. 왜 여기 왔냐고요? 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병에 걸렸거든요. 어? 그 여자애야. 좋은 인상을 줄 최고의 찬스야. 내일이 하겠어. 아우! 몰아치는 어두운 밤이었다. 프랑스 시골 하늘 위에서 제1차 세계대전 중 플라잉 에이스는 그의 평생의 적을 눈앞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바로 악명 높은 붉은 남자. 내티지 않게 행동하는 게 중요해. 일단 거리를 유지하는 거야. 어? 수피! 안 돼! 후! 정말 아슬아슬했어. 사실 내가 용기만 좀 있었다면 가서 말이라도 붙였을 걸. 왜 이렇게 쳐다봐 오빠? 아, 왜 이러는 거야? 응? 오, 사랑에 빠졌구나. 제 1장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였다. 이름은 피피였다. 그녀는 그가 태어나서 본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다. 빨간머리 소녀와 얘기를 할 거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이런 중요한 순간엔 의리 있는 친구가 꼭 필요하지. 그래, 이럴 때 곁에 꼭 있어줬으면 하는 친구가 있다면 바로 충성스러운 개야. 누구세요? 누구냐고 물었어. 찰리 브라운. 아니, 이 늦은 시간에 여기 웬일이야? 여자애들에 대한 조언이 필요해, 루시. 너도 여자애잖아. 사실은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여자애가 하나 있어. 하지만 그 애 잘났고 나는 못났어. 내가 잘났고 그 애가 못났으면 말을 걸 수 있어. 아님 그 애도 나도 못났으면 말 걸 수 있지. 근데 그 애 잘났고 난 못났으니까 내가 말을 걸 수가 없는 거야. 너 정말로 어리석구나, 찰리 브라운.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걔는 예쁘게 생겼어. 난 예쁜 애만 보면 마구 떨려. 예쁘게 생겨? 예쁘게 생겼다고? 나도 예쁘게 생겼어! 근데 왜 넌 내 앞에서 안 뜨는 거야? 어떻게 말이 술술 나오냐고, 찰리 브라운! 난 그 여자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비법을 알고 싶어. 이 거울 속을 좀 봐, 찰리 브라운. 이 얼굴이 바로 실패의 얼굴이야. 전형적인 실패상이라고. 그러니 애들이 널 좋아하겠냐, 찰리 브라운? 아니. 여자애들은 성공하는 남자를 좋아해. 상 같은 거 받은 적 있어? 국회에서 주는 훈장 같은 거 말이야. 아니면 노벨 평화상? 너 부동산은 좀 가지고 있니? 여러 가지 투자 같은 거 해본 적 있어? 어? 내가 말이야, 특별히 작은 비밀 하나 가르쳐줄게. 여자애들한테 잘 보이고 싶으면 네가 진짜 승자라는 걸 보여줘야 해. 승자라고? 내가? 루시, 너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거구나. 물론 내가 하는 얘기는 말이야, 너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야. 상담료 5센트 내세요. 아, 짤랑 짤랑 짤랑, 정말 아름다운 소리야.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곧 승자가 될 것입니다. 제1단계, 지금까지의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세요. 좋았어. 제2단계, 자신감 있게 행동하세요. 어깨를 펴고, 피하지 말고 눈을 항상 마주치세요. 너 뭐 하는 거니? 학교 탤런트 쇼에 로데오 스타로 나가보려고. 있지, 내가 만약 1등상을 타게 되면 아마 샐리 브라운이라는 이름과 내 명마 빗자루를 모두 알게 될걸? 탤런트 쇼에서 1등상? 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아까 루시가 말한 게 바로 이런 거 아닐까? 준비 끝! 와, 쟤 좀 봐! 찰리 브라운 아니야? 오! 그 애도 왔어. 오늘 밤 그 애가 새로운 찰리 브라운을 보게 될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어. 야, 찰리 브라운! 너의 담당 의사로서 널 여기서 보다니 뜻밖이다. 너처럼 자신감 없는 애들은 보통 이런 탤런트 쇼 같은 곳에 나오지 않는데? 나는... 너 한 대 맞아보고 싶냐? 나쁜 개한테 뽀뽀당했어! 개 병균 묻었어! 뜨거운 물! 소독약 좀 달라고! 어서 빨리! 자, 계속 서둘러야 해. 시간이 별로 없어. 헤이야, 하이야, 하이. 고마워요. 네 실력을 보여줘. 넌 조수 좀 살살 다뤄라, 찰리. 좋아, 샐리.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어서 가서 시작해. 박수는 끝에 한꺼번에 치세요. 원하신다면 앙코르 한 건 해줄게. 네 여동생이 쇼를 망치고 있는 중이야. 아니, 저건 진짜 말이 아니잖아. 미안하다, 찰리 브라운. 이제는 할 만큼 한 것 같아. 커튼을 내려! 제발 그러지 마. 샐리가 멋지게 끝낼 거랬어. 근데 니네 둘 다 할 시간 없어. 마냥 기다릴 순 없잖아. 계획이 바뀌었어, 스누피. 모! 찰리 오빠잖아. 밧줄을 던져. 모! 저건 진짜 저거 아니야. 마늘이 가장 잘 다루는 멋짐이 카우보이랍니다. 고마워, 찰리 오빠. 뭐? 하긴 요새 학교 신문 보는 애가 어딨어? 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찰리 브라운. 유명해져서 나쁠 거 없다는 말도 있잖아. 맞아, 라이너스. 걔가 이젠 나를 확실히 알았을 거야. 어? 있잖아, 찰리 브라운. 그렇게 그 애가 좋으면 그냥 가서 네가 누군지 소개하고 인사해봐. 아니, 지난밤에 내가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해놓고 나서? 그래, 차라리 내가 지구를 떠나고 말지. 이걸 어째, 여자애들이랑 얘기하잖아. 이제 잘 되긴 틀린 것 같아. 시간이 별로 없어. 제6단계, 자신에게 말하라. 난 괜찮은 사람이다. 난 할 수 있다. 난 그럴 능력이 있다. 여보세요? 오빠 여자친구가 바꿔달래. 안녕 찰리. 나 페퍼민트 패티야. 별일 없지? 사실 있잖아. 너한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 찰리. 겨울 댄스 파티가 곧 다가오는데 내가 너랑 춤 한번 춰줄게. 어? 아, 그리고 마시가 나를 간식 위원장으로 뽑았지 뭐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네가 컵케이크 만들어 온다고 써놨어. 아니, 뭐라고? 나 컵케이크 못 만들어. 내가 만들 줄 아는 건 토스트뿐이야. 게다가 내가 뭐하러 겨울 댄스 파티를 가냐? 토스트랑 컵케이크? 그러면 이제 더 좋지. 그때 보자. 어, 잠깐만. 내 말은 여보세요? 여보세요? 못 살아. 아우! 연습하는데 댄스 파트너 좀 해줄래? 딴 데 가서 알아봐. 하나, 둘, 셋, 넷. 좋아, 스누피. 이제 기초는 익혔어. 하지만 우승을 하려면 더 연습을 해야 돼. Just move those left feet. Go ahead, get crazy. 감이 좀 잡히네.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스누피, 도와줘서 고마워. 내가 네 밥그릇에 과자 넣어놨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나 난 늘 택펜이랑 춤추고 싶었다. 왜 아무도 춤을 안 춰? 겨울 댄스라며. 어? 귀여운 자기. 누군가 춤을 시작해야만 해. 내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번엔 완벽하게 준비가 됐어. 너 아니었음 못했을 거야. 예전에 찰리 브라운이었음 지금쯤 배 아프다고 누워있었을걸? 어? 아, 내가 못 살아. 마시, 봐! 모두 다 몰랐어! 내가 좀 도와줄게, 마시. 넌 진짜 젠틀맨이야. 그래도 왔어. 어? 이제 여러분의 춤 솜씨를 자랑할 때가 왔습니다. 과연 누가 댄스 경연 1부의 승자가 돼서 집에 트로피를 가지고 가게 될까요? 박수 부탁해요! 와, 잘하는데? 대단하네요. 누가 우승을 차지했는지 저는 짐작이 가는데요. 걔가 우승이야. 자, 이젠 신사분들 차례네요. 과연 누가 우승한 아름다운 승려분과 마지막 댄스를 추게 될까요? 나 저기 나가야 돼. 남자들 준비됐죠? 시작합니다. 그래, 하는 거야. 지금 아니면 영영 못해. Don't think about it. Just move your body. Listen to the music. Sing oh eh oh. Cause you're confident, babe. You make it here. 우와, 저 웃기게 생긴 코끝에 움직이는 게 장난 아닌데? 예, 멋지네요. 좋아. 연습한 대로만 해. 스텝 잘 기억하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찰리, 맞아? 잘하는데? 자, 이제 수상자가 결정된 것 같은데요? 진짜 이루어지네? 내가 빨간 머리 천이랑 춤을 추게 됐어. 대체 누구니? 어? 잠깐! 아직 안 끝났어! 고마워, 친구. 이런 말은 하기 싫지만 내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애랑은 더 멀어만 줘. 플라잉 에이스는 그의 마음을 훔쳐간 소녀를 찾아 하염없이 하늘을 향해 날아갔다. 끝나고 눈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 걔 오늘 안 왔어. 꿈을 꾼다고? 내가? 월요일에 올 거야. 할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잠시 돌봐드리러 동부에 갔대. 그 여자애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나무를 같아. 또 독후감을 써내라고요? 파트너 뽑을 시간이야. 제발 남자인 되지 말아줘. 제발. 패치! 예! 좋았어. 안 돼. 졌어. 어? 슈로다! 우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누가 뭐래도 이건 운명이야. 빨간 머리 소년의 완전 대박이야. 이제 모든 게 달라진다. 새로운 나를 보게 될 거야. 우린 함께 황금별을 따게 될 테니까. 그리고 나면 모든 게 가능해. 처음으로 달에 가는 애들이 될 수도 있어. 애들에게는 작은 첫걸음이지만 달리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응? 나 좀 도와줘 라이너스. 빨간 머리 소녀 파트너 노릇을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난 진도를 좀 늦춰야 돼. 어쩜 난 사랑할 준비가 아직 안 됐는지도 몰라. 어떻게 먹여 살리지? 집 쓸 돈도 없는데 대출이 안 되면 어떡하지? 찰리 브라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단순히 독후감 쓰는 거 가지고 평생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 난 아직까지 책임이란 걸 져본 적이 없어. 나랑 파트너 된 건 걔한테 불행일지도 몰라. 라이너스, 좋은 생각이 났어. 어떡하면 그 애의 영웅이 될지 알았어. 그 애가 할머니를 돌봐드릴 동안에 난 우리 둘이 쓸 독후감을 혼자 다 쓰는 거야.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하지만 내 충고를 원한다면 학력고사 성적 붙여놨대. 가보자. 봐, 누군가 만점을 받았어. 대장, 이렇게 만점을 받을 정도면 천재가 틀림없어. 어떻게 저런 점수가 가능하지? 찰리야, 저기 와. 지금껏 학력고사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은 없어. 만점이라고? 내가?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찰리 브라운, 봐, 네가 진짜 만점을 받은 거라고. 땅콩 버터를 먹어서 머리가 좋아진 건가? 잘했어 우리 찰리 친구. 난 네가 남다르다고 생각했었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저리 좀 비켜봐. 찰리 브라운이 만점을 맞았다고? 잘못된 게 틀림없어. 나는 못 믿겠어. 난 절대 안 믿을 거야. 다시 채점할 것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특별 안내 방송입니다. 월요일 아침 강당에서 전교생 모임이 있는데 자랑스러운 친구 찰리 브라운이 학력고사에서 만점 받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길을 비켜! 천지께서 지나가셔요. 다음 주까지 과학 숙제 내야 되는데 아이디어 좀 줄래? 야! 내가 먼저 봤어! 애들이 네가 천재래. 내 마음 읽을 수 있어? 야! 좀 내버려둬. 그래, 좀 놔둬라. 저기 찰리 브라운, 우리 독후감 써서 내야 하는데 무슨 책이 좋겠니? 그 여보, 명작을 읽으면 실수할 게 없을 거야. 만화책이네? 명작은 표지가 딱딱하지 않나? 와, 왜 바보가 된 느낌이지? 얘들아 이거 좀 봐! 이거 완전 현대 미술이야! 공간을 이용하는 감각 좀 봐! 모두 제정신들이 아니구나! 넌 지금 근거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 야 꼬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영웅의 발자국을 쫓아가고 있어요. 나갔습니다! 슈트! 찰리 브라운 슈트! 각도 한번 기막히다 찰리. 빛이 없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집을 못 찾아. 예!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죠. 어릴 적부터 오빠는 이 의자에 앉아서 깊은 생각이 잠기곤 했어요. 이건 오빠의 연인데 공기 역학을 사용해서 만든 거예요. 와. 운이 좋으시면 찰리 오빠 자는 모습도 볼 거예요. 여기는 오빠가 실제로 누워서 온갖 위대한 질문 하는 침대예요. 야! 뭐 하는 거야? 오빠 유명해진 걸로 돈 벌어. 나 사인 좀 해줄래? 자, 오늘의 소장품 발표는 우리 오빠랍니다. 요새 참 보기 힘들더라.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나랑 친구하고 싶어해. 근데 난 달라진 게 없어. 넌 원래의 날 좋아하니 남들이 생각하는 날 좋아하니. 저기 있다! 찰리 브라운, 너 우리 체스팀에 들어와! 찰리는 그런 게임할 시간 없어. 나랑 같이 갈 거야. 시작! 어? 준비, 이제 액션! 아! 나 독후감 쓰는 거 도와줄 시간 있어? 월요일까지 내야 돼. 월요일? 독후감 월요일까지야? 걔 월요일에 돌아오는데? 난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혹시 마시 어디 있는지 누가 아니? 페퍼민트 패티랑 스케이트 타러 갔어. 미스터 브라운! 미스터 브라운! 단독 인터뷰 해야지! 갓! 또 허클베리 핀? 토밀밭의 파스꾼? 대장! 나 몇 시간째 앉아있어. 이게 다 고전 명작 소설들이니까 제발 하나만 골라. 생각해볼게 마시. 지금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대장. 월요일까지라고. 하긴 모비딕이 하키 선수인 줄 아는 애한테 뭘 기대하겠어. 마시, 너 어디 가는 거야? 어이, 머리 좋은 친구. 네가 호수까지 웬일이냐? 마시를 찾고 있어. 어? 조언이 좀 필요해서. 커브볼이 잘 안 되는 모양이지? 슬랩샷이 멀리 안 나가? 아니, 나 그런 건 잘해. 마시한테 고전 명작 소설 하나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러 왔어.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찰리? 마시가 방금 명작들 이름을 줄줄이 말해줬거든. 허클베리 모에다, 호빵밭의 파수꾼. 근데 걔가 그러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명작은 레온의 토이스토어랬어. 늙은 작가인 전장가 평화씨가 썼대. 레온의 토이스토어? 그래, 바로 그거야 찰리. 알려줘서 고마워. 열심히 하는 게 좋아 보여. 혹시 레온의 토이스토어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없니? 레온의 토이스토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어디에 있지? 찰리가 어른들이 보는 책 쪽으로 갔어. 그래도 되는 거야? 와! 찰리, 너 도서관에 온 거 처음 본다. 아, 마시, 너 마침 잘 만났다. 레온의 토이스토어가 어디 있는지 말해줄래? 지금 레온의 토이스토어라고 했니? 응, 페퍼민트 패티가 그러는데 네가 그 책이 제일... 됐어, 내가 알고 있어. 이리 따라와. 이게 네가 찾고 있는 책이야. 레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아... 아이고, 이 전쟁 얼마나 길었니? 네가 정말 읽고 싶은 게 그 책 맞는 거니? 미리 말해두지만 찰리, 독후감 이번 주말 안에 끝내야 돼. 황금별을 따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나 괜찮아. 개펑크다. 이걸 어떻게 집에 가져갈 건데, 잘난 씨? 네가 무슨 말을 하지? 찰리 브라운은 믿음직해. 저기 앞길이 창창한 소년이 있네? 전쟁과 평화 1페이지. 에비앵, 몽, 왕자님이 그럼 제노와. 어? 예, 찰리 브라운 놀자! 얘들아. 어? 말을 책임진 애도 있어? 좋아. 어디까지 읽었지? 부대장으로부터 말을 뺏어서 배고프고 지친. 그런데 저 멀리서 총성이 들려왔다. 안드레이 왕자는 위대함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너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 어제도 늘 있었고 또 그저께도 있었고. 자, 이제 쇼는 끝났어. 그만 가. 나중에 찰리 못 봐? 느끼지 못하는 의존감을 인식하려 한다. 이제 끝. 아, 끝냈다. 이제 드디어 감이 잡히네. 좋아. 이것은 내가 쓴 독후감. 전쟁과 평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먼저 전쟁이 일어났고 다음엔 평화가 왔다.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아, 이제 983단어만 채워넣으면 되겠네. 망했다. 이제 다 소용없어. 난 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똑하지 않아. 실망시킬 순 없어. 아직 시간 있잖아. 난 해낼 수 있어. 그 애를 포기할 순 없어. 998, 999, 천 단어. 끝이다. 일어나, 찰리 엄마! 오빠, 만점 받은 거 강당에서 축하해주는 날이야. 이리 와봐! 너 지금 대체 뭐 하는 거야? 이젠 오빠가 대스타잖아. 빨리 움직여야 돼. 여기 셔츠에, 모자에, 머그잔까지 되게 많아. 머리 좋아서 갑자기 뜬 인기라는 게 말이야. 금방 사라지거든. 그 전에 얼른 돈을 벌어야지. 오늘은 우리 남매한테 아주 중요한 날이야, 찰리 오빠. 고마워, 또 사러 와. 이게 다 널 위한 자리야, 찰리 브라운. 너 정말 대단해. 이제 그 날이 온 거야. 드디어 그 애가 내가 뭔가 잘한다는 걸 확인하게 될 거야. 찰리 브라운, 난 인정할 수가 없어, 이 바보야. 하지만 여론이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네. 그동안에는 내가 너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나도 이러기 쉽지 않아. 내 세상이 뒤죽박죽 돼버렸단 말이야. 찰리 브라운 군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올해 표준능력고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찰리 브라운에게 이 상을 수여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상 전에 상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위 학생은 점수로서는 가장 높은 점수인 만점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무도 이 학생이 그런 점수를 받으리라고는 기대 못했습니다. 음? 그리고 표준학력고사에서 만점을 받은 최초의 학생이므로 그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오늘을 찰리 브라운 데이로 선포합니다. 담임선생 오스마. 저기 바로 우리 오빠야. 지금 기분이 어떠니, 찰리 브라운? 너는 이제 우리 학교의 스타야. 정말 축하한다, 찰리. 네가 만점 받은 시험지 돌려줄게. 오, 어떡해. 내가 엉뚱한 시험지에 이름을 썼나 봐.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모두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인정받아보긴 처음이에요. 하지만 착오가 있었어요. 이건 제 시험지가 아니에요. 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 그래서 이 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남매 직원은 이혼 같은 거 못하나? 이 상은 페퍼민트 패티가 받아야 돼. 패티가 진짜 천재야. 방금 한 일은 정말 존경할 만한 일이야, 찰리 브라운. 졸지에 영웅이 됐다가 한순간에 바보가 됐어. 하지만 독후감을 내고 나면 상황이 또 다시 바뀔지도 몰라. 글쎄 잘 모르겠어. 밤새도록 그걸 썼는데 지금은 단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야. 내가 한번 검토해줄게. 하! 찰리 브라운! 그렇게 어려운 소설에 대한 너의 통찰력이 감탄할 정도야. 이 정도 그리면 너희들이 독후감에서 황금별 따는 거 문제없어. 독후감? 우리 독후감 숙제 같은 거 있었어? 어, 안녕? 네가 학교를 결석했기 때문에 찰리 브라운이 독후감 숙제를 네가 할 몫까지 혼자서 다 했어. 그런데 지금까지 읽은 독후감 중에서 이렇게 분석을 잘한 건 처음 봤어. 어!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제4장 널 증오의 붉은 남자. 에이스는 전투가 치열하게 짝이 없는 시골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나는 정말 외로울 때면 이렇게 앉아 밤하늘을 쳐다보곤 한다. 난 늘 저 중 하나가 내 별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순간에는 내 별이 늘 내 곁에 있어줄 거란 걸 안다. 마치 이런 말로 위로하면서, 얘야 포기하지 마. 플라잉 에이스는 반드시 그 비행장으로 돌아가야 피피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미친 강아지가 여기에 또 왔어. 저기 있잖아요, 형. 혹시 연 날려본 적 있어요? 그게... 사실은 말이야. 내가 오랫동안 열을 날려봤던 경험이 있다고는 말할 수 있어. 아주 근데... 잘 됐네요! 그래, 알았어. 사실 말이야, 연은 아무나 날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잘 날리는 사람이 따로 있어. 때론 아주 짜증이 나기도 해. 연들이 만만치가 않거든. 하지만 굳은 마음으로 계속 연습하면 언젠간 성공하게 돼. 정말이에요? 자, 이 줄을 잡고 발을 꽉 디디고 몸은 앞으로, 무릎 구부리고 등을 편 다음 머리를 들어. 잘 기억해. 아주 간단해. 알겠어요. 이제 내가 가라고 하면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 어느 방향으로 달려요? 저쪽으로. 자, 가! 저 꼬마가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스누피. 그렇게 되면 정말 견디기가 힘들거든. 나 정도의 경험을 쌓으려면 몇 년이 걸리잖아.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어? 야호! 연이 난다! 우와! 고마워요, 형! 진짜 연 잘하시네요? 형이 한번 해볼래요? 넌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아하! 제7장! 절대 포기하지 마! 플라잉 에이스는 이번이 연인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다. 에이스는 사랑하는 연인을 구해 기지로 돌아왔고 순식간에 영웅이 됐다. 우리의 영웅을 지켜봤듯이 그는 악명 높은 붉은 남자과 또 마주칠 운명이었다. 아니, 걔가 날아다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긴 처음 읽어봐. 오늘은 뭔가 특별한 날이야. 이거 입자. 안녕 얘들아. 오늘이 학교 마지막 수업이다. 우와, 찰리 오빠 꿈만 같지 않아? 책도 안 읽고 쓰지도 않고 수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배워도 되잖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것 뿐이야. 너 앞으로 중학교까지 8년, 고등학교 4년, 대학교까지 4년 더 다녀야 돼. 아, 거기다가 또 4를 더하면... 그러면 37년이나 더 학교에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되면 머리 다 빠지고 쭈글쭈글해지겠다. 와, 저거 좀 봐. 저거 스누피 아니야? 좋겠다. 있잖아 얘들아, 내 말 잘 들어. 오늘이 학교 수업 마지막 날이야. 예! 하지만 먼저 집에 가기 전에 올 여름 동안 해야 되는 펜팔 숙제 파트너를 정해야 돼. 어? 내가 이름을 뽑으면 파트너 하고 싶은 사람은 일어나. 아, 자 뽑는다. 이번 이름은 픽펜. 내가 할게. 애가 좀 지저분하면 어때? 슈로더. 리세요. 내가 하겠다고. 찰리 브라운. 내가 할게. 어? 제가? 안녕! 찰리 브라운, 어디 갔었어? 오늘이 여름방학 첫날이니까 애들이랑 다 같이 신나게 놀아야 되잖아.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아서 그래. 오랜만에 해도 내가 그 애 앞에서 얼마나 망신을 당했다고. 근데 날 왜 선택했을까? 내가 너무 안 돼 보여서 그랬나? 내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날 선택했다면 나 정말 싫거든. 나한테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찰리 브라운, 이제 한 번쯤은 말이야,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사람들이 널 좋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야. 하지만 그게 사실인지는 직접 부딪혀보기 전에 가서 직접 말을 걸어볼 거야. 진작 네 말을 귀담아 들었어야 하는 건데. 아, 찰스예요. 아니, 찰리 브라운이요. 집에 없다고요? 썸머 캠프에 간다고요? 아직 버스가 떠난 건 아니겠죠? 이제 곧 떠난다고요? 우와! 그리고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찰리 브라운! 바보 멍청이! 좋았어! 세상이 날 방해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 제발 부탁인데 평생에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니? 아, 저리 가지 못해. 아, 나는 가기 싫어. 아, 지금 찰리 브라운이 연을 날리고 있어. 우와, 찰리가 연을 날리고 있네. 잘한다 찰리. 어? 찰리 브라운이 드디어 성공을 했어. 연을 날리잖아. 안녕, 찰리 브라운. 내 이름도 기억하니? 그야 물론이지. 네가 떠나기 전에 내가 꼭 알고 싶은 것이 있어. 왜 우리 반의 그 많은 애들 중에서 나를 펜팔 파트너로 골랐니? 그야 간단하지. 네가 어떤 아이인지 내가 봤기 때문이야. 항상 불안하고 용기도 없는 나고자? 넌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야. 탤런트 쇼에서는 동생을 아끼는 마음이 너무나 좋았고 강당에서 보여준 정직함도 좋았어. 또 댄스 파티 땐 정말 용감하고 재미있었어. 그리고 내가 없는 동안 나를 대신해서 독후감 써준 거 정말이지 고마웠어. 그래서 나한테는 네가 하나도 나고자 같지가 않아. 넌 내가 존경하는 모든 성품을 가졌어. 미안해. 이젠 가봐야 해. 잠깐만. 이거 네 연필 같아서. 고마워. 내가 이걸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내가 가서 편지 쓸게. 쟤 괜찮은 거야? 이 순간만큼은 자기가 찰리 브라운인 게 뿌듯하겠다. 해냈구나. 어? 잘했어 찰리. 너 멋있다 찰리. 찰리 오빠. 오빠 동생인 게 정말 자랑스러워. 저리들 좀 비켜. 어, 이런. 내가 너한테 꼭 해줄 말이 있어, 이 바보 멍청아. 너 은근히 사람을 놀래키더라. 정말 장해, 찰리 브라운. 예! 하지만 나중에 공을 뒤로 빼서 나만 엉덩방아 찍고 망신당하란 거지. 하지만 난 이제야 너를 알. 알게 됐어. 이젠 다 알겠어. 네가 친절하고 정이 아주 많고 용감하고 재밌는지. 그렇게 훌륭하고 멋진 애한테서 어떻게 내가 공을 빼돌릴 수가 있겠어. 그건 그래. 나래도 그렇게 훌륭한 애가 공 차는데 공을 뒤로 빼지 못하지. 내가 저 공을 달나라까지 날려보낼 거야. 그리고 잘 속아. 잘 속는단 말을 까먹었네. But I feel better when I'm dancing. Yeah, yeah. I'm better when I'm dancing. Yeah, yeah. And we can do this together. I bet you feel better when you're dancing. Yeah, yeah. Ba-ba-da-ba-ba. Da-da-da-da-da-da. Da-da-da-da-da-da. Ba-ba-da-da. When you finally let go and you say that solo, cause you listen to that music, say oh, hey, oh, cause you're confident. Problems. I'm living now. I'm living now. Hey, I can't sit and worry about the future. I'm living now. Said I'm living now. So put your hands up if you feel like having a good time. Put your hands up if you got no cares at all. Raise your cups if you got no work tomorrow. Every day like it's Christmas, I'm gonna celebrate this life I'm giving. From now on, from now on, I'm gonna tell my mother every day I love her and tell her thanks for being such a good mother. From now on, come on. So put your hands up if you feel like having a good time. Put your hands up if you got no cares at all. In this quick moment, and you never ever think it's gonna go away. But I swear, I know you'll wake up one day and say, yeah, I got things you'll to do, say, yeah, I got mountains to move. And it ain't about how sad it could be, it's about how good it should be. Come on, sing. It feels good, don't it? It feels good, don't it? You only got one life, live in the moment. It feels good, don't it? It feels good, don't it? You only got one life, live in the moment. It feels good, don't it? It feels good, don't it? You only got one life, live in the moment. It feels good, don't it? It feels good, don't it? You only got one life, come on, sing it.